잠깐 눈에 뜨면 또 다른 아침 어제라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하루 우주 같은 세상 속을 헤매다 그러다 너의 눈을 본 거야 바로 그 순간 내 발이 말을 안 들어 자꾸 맘을 흔들어 어떻게 된 거야 내게 향하고 있어 누가 날 좀 붙잡아 네 주속으로 설명이 안 돼 어떤 가설도 왜 너에겐 전혀 매치가 안 돼 시간마저 내게 빨려드나 봐 나의 하루는 생각의 끝나 바로 그 순간